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3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해달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징계에 대한 회개가 나왔다. 또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 또 징계에 대한 말씀이 나왔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왜 도대체 이렇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이사야서 전체는 성경과 똑같이 66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66권. 예. 근데 이 이사야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66장이라고 했을 때 신약과 구약이 몇 장 몇 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9권. 예. 그래서 이사야서도 똑같습니다. 그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 어떤 시기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시기에 되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심판과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쭉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이 그러면은 40장부터 66장까지잖아요. 66권까지잖아요. 그죠? 40권부터 66권까지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도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체로 보면. 예, 이제 구원이라고 했을 때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장면.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시기의 이야기들까지도 등장해요. 그래서 5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뒤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55장에 대한 이야기를 기점으로 55장 이전까지 40장부터 55장까지는 포로 귀환할 때의 이야기들이고요. 또 56장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읽을 66장까지의 이야기는 포로로 귀환한 다음에 성벽과 성전을 다시 짓는 회복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39장까지의 회복의 이야기는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가 포로 생활을 좀 끝내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였겠죠. 그렇다면 또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에 잘 돌아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구원의 이야기겠죠. 또 이제 56장 이후부터 66장까지는 돌아왔는데도 여러분 보면 돌아와서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돌아오고 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성벽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훼파되어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또 한참 동안 황무해진 그 땅을 보면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우리가 살 수 있는 땅, 예배할 수 있는 땅, 안전한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사야서를 좀 나중에 쭉 훑어보시면 이해가 더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이사야서라고 부르고요. 또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이사야서라고 부르고 또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이사야서 이렇게 부릅니다. 뭐 헷갈리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 우리를 예전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완성되고 또 이 땅의 황무함이 사라져 하나님 다시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온전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해당한다는 것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15절부터 19절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구해요?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를 좀 굽어 살펴주셔서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우리를 좀 살펴봐 주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힘들고 고난된 삶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함께하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나,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야곱과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를 버렸다고 할지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이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위대하고 또 중요한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인 이스라엘 그들은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예, 아브라함과 야곱이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좀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임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이 이 어려운 삶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훼파되어지고 또 땅은 황무해진 그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내 부모가 나를 버리고 내 조상이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어서 주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예, 여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주의 백성들이 다시 땅을 차지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주의 원수들이 예, 성소를 다 유린해버리고 성소가 다 훼파되어지고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예, 그러면서 우리 이제 내일 말씀 보면은 계속 기도합니다. 64장까지는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부흥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65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응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상황과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회복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7절부터 14절의 말씀이 그 앞에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길게 무슨 말이 나왔나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돌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7절부터 14절에 한 게 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게 무엇일까 보면 과거의 은혜를 쭉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총을 쭉 떠올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 상황과 문제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힘있게 간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가 무엇을 은혜로 이야기하는지 첫 번째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이제 말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할 때 맨 먼저 무엇부터 얘기해요? 우리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들, 우리에게 베푸셨던 모든 자비, 하나님의 찬송, 사랑, 자비하심 이걸 자기가 먼저 말하겠다라고 그래요. 예, 우리 오늘 한글 성경에는 다 단수로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원래로 보면은 다 복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하심들과 그의 찬송들과 그의 사랑들과 그의 많은 자비들을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들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 전에 지금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들을 내가 다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8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은혜가 있대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첫 번째 그가 얘기하는 은혜. 수많은 세상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자녀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래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죄도 안 짓고 거짓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수없이 죄를 범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내 자녀들은 거짓말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자녀들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우리가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되는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잊지 말고 고백해야 되는 첫 번째 감사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 피 흘리심 모든 생명을 다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날 대신하여 고통당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크고 삶의 파도가 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때 맨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어떤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데서 그친 게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해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 안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과거를 돌아보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은 구원하신 데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는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의 현장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들의 고난에 뭐 하셨어요? 동참하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의 여정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를 먼저 보지 마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과정 함께 하신 하나님을 뒤돌아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민 올 때 이민 와서 또 3대를 살아갈 때 쉽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 길들 나 홀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지나고 돌아보면 어때요?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내 어려움과 함께 하셨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내가 홀로 눈물 짓고 있을 때 주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그 사고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당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내 환난에 동참하시고 나를 안으시고 사랑하셨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러분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다음에 그들이 반역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죄를 짓고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하였을세 하나님께서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그들을 치시고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시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서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것들 고난이었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기간 가운데 고통받았던 것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것도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징계하셔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모세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결국에는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시며 주 그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순간들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실제 징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들, 출애굽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애들, 광야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또 가나안 땅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고난에 동참하셨던 은혜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셨던 은혜들, 그 모든 손길을 은혜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대로 15절부터 19절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상황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우리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성벽이 재건되어지며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회복과 또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은혜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먼저 무엇을 이사야 선지자가 쭉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셔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들, 날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들, 어렵고 힘든 상황마다 내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또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을 때 나를 돌이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 은혜들을 돌아보면 여러분 누가 보이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와 어려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